네가 바로 내 기분 어린아이든 기분 네 생각 안 하고 버티기 잃어봐야 10분 지금 너와 내 사이 냉정과 여정 사이 어떻게라도 좋아 if I could keep you right beside me 네 얼굴은 조각같이 너무 아름다워 너만 보면 나도 상같이 여러 마 슈퍼스타 너는 마리 버터플라 꽃밭에 나비였과 작은 미소에 내 맘속엔 폭풍이 일잖아 더 날아나봐 날아가봐 이참에 나를 좀 알아가봐 남자 눈에 아닌 게라잖아 다른 놈매가 주체가잖아 지금까지 못 느껴본 사랑 줄게 I'll be your James Bond 끝까지 You got me losing my mind the way you got me fired up Never give up for even when they try us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With you I'd rather die tonight You have my heart like a beat the way you got me turned up Never give up for even when they try us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with you I'd rather die tonight Yep 내가 지구 완전신 주의자라면 너무 상가 너 가는 곳이라면 꿈속이라도 쫓아가 좀 부르신 원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약지 손가락 위 엄청만한 다이어트고 세상을 선물하기에는 그 주인이 되주면 돼 이가 미친 사랑 노래는 그 주인공이 되주면 돼 내 달력은 스파게 왜 Cause everyday is your birthday 내 달력은 스파게 왜 Cause everyday is your birthday 자 때려놔봐 때려와봐 제발 나 그만 좀 때려다 놔 하니까 지것도 말할까 봐 속꼽장 나는 그만할까 봐 나 We ride or die 너는 Bonnie 나는 Clyde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You got me losing my mind the way you got me fired up Never give up for even when they try us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With you I'd rather die tonight You have my heart like a beat the way you got me turned up Never give up for even when they try us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with you Losing my mind the way you got me fired up Never give up, believe it when they try us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with you I'd rather die tonight, tonight. You have my heart like a beat the way you got me turned up Never give up for even when they try us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with you I'd rather die tonight